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것은 너가 아니요 성령이라 했사오니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여 주사 오직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가 참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말씀과 함께 편하게 바로 나의 체험과 그또 성령의 그 은사적 관점 안에서 어떻게 그 교회를, 양누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해서 같이 나갈 것인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짝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그될수 있는 한 자신의 체험을 말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설교의 단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울려 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 걱정한 것 같이 그 3층 하늘에 올라간 체험을 그 말했을 때그 지금 날에도 그 영선이 입신 같은 많은 미혹을 낳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깊이 말하지 않겠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고 분별하십시오. 오늘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영적인 부분과 영적인 설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많은 큰 영향력을 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저에게 비친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분별하시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 성령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또 인격성,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 그는이라고 칭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그 헬라 말로 푸뉴마 하기오스로 중성 명사인데 대명사로 받을 때 it, 그것으로 받지 않고 he, 그 인격성을 가리키는 남성 대명사로 받습니다. 원래 성경은 중성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대명사 시로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인격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단 성경에 그 여호와 증인이 펴낸 성경 같은 경우는 is로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헬라어로 다른이라는 그 알로스와 헤레로스라는 그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헤레로스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고, 알로스는 다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로 다르는, 다를 때그 다르는 바로 알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나 다른 위격이시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곧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자, 변호인,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자, 후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을 바로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대언자,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언급한 것입니다. 곧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한 위격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본질상 단일하신 그 신격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이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다나시우스 신조에서는 성부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성부께서는 주님이시고 성자께서는 주님이시고 성령께서도 주님이시다. 그렇지만 세 분의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주님만이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진리에 따라 각각 위격을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성경에 나타나 있고 계시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동일한 진리에 의해 우리는 세 명의 하나님이나 세 명의 주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아다나시우스 그 신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 성경에 삼위일체란 단어가 어디 나오냐 하는 그런 분들이 반박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삼위일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값을 좀 일부러 숨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장면이 베드로 앞에서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 바로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등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도 사람의 안에 있는 그영 외에는 그 사람을 알수 없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다 해서 그 본질적으로 또 하나가 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성령님은 하나님인 것을,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도들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동일한 권위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바로 그 동등한 권위 안에서 그 침례를 베푼다,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창세기 1장 2절과 창세기 2장 26절,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8장 16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또그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은 복수이면서도 단수로 취급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서 나타난 그 단어는 그렇게 그것을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16절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바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거쳐 하나님은 자신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며 계시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인간적인 그 인간의 그 이성과 그 언어 안에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최대한 계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배우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 삼위격인데 본질상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말이 되냐? 그 순간 그내 마음에 그 믿음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상이 열리며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나뭇가지가 흔드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는 것을 알라라는 그런 음성이 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신학을 배우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신기하게도 푸뉴마 하기요리라는 그 성령이란 단어가 거룩한 영, 거룩한 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존을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계시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 너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일로 나를 믿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체험은 진짜 순간 믿음이 사라졌을 때, 의심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체험입니다. 그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그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체험은 저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수한 증거와 성령의 역사가 역사적 흔적 속에,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를 깊이 연구하라. 그러면 정신을 잃을 것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너 영혼을 잃을 것이다. 이처럼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그런 이성적으로 이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믿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자신이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십니다. 그 단순한 영향력, 그 에너지, 기, 파워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통달하신다는 말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의지 갖고 계신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그 자기의 의지대로, 뜻대로 그 모든 성도들에게 각기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성령님은 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그 지정의, 그 정, 그 사랑과 또 근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그 15장 30절에 그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그 4장 30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무엇이 죄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또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라면 바로 예수님이 의시다.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보좌에 오르셨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라면 바로 마귀의 일을 심판하셨다. 십자가 안에서 바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이세 가지를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 그분은 모두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칼빈이 말했듯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술에 삼아 오신다. 바로 그 진리,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이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리고 바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그 성령으로 인치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사,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그 등등의 그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울려져서 이것이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과 지혜와 또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진리로 서로를 세워주게 하며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은사를 준 것은 바로 교회의 덕과 성도의 유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사랑 안에서 나타내라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그 성경에 성령을 쫓아 심써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심쓰라라고 기록함으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시며 또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배워왔습니다. 그 요즘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꾸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 그 성령이 하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방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 방언의 역사를 볼수 있는데, 그 성령의 그 집회에서는 그 어떤 짐승의 소리를 내며 정신나간 그 광기를 내뿜는 웃음소리를 내는 그런 것들이 그 성령의 역사다. 이것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운동이라고 하면서 무슨 개소리, 무슨 새소리, 이상한 소리를 내며 그런 이상한 집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내내 웃고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그런 집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앙은 그 말씀 안에서의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을 건지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건지면 그 하늘에서는 그것이 놀라운 기쁨으로 넘쳐 흐른다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런 기쁨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그 자녀된 관계 안에서 기도의 응답. 그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그런 순종 안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일에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의 그 기쁨으로 하나됨,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서로 기쁨 나누는 것들, 이런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삶, 이런 삶 가운데의 그 기쁨들, 희락들, 이런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들을 보면 그냥 내내 웃으며 또 그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걸 절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어디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성경이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거룩과 그 다음에 회개와 또 그에 맞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삶, 전도와 거룩의 삶과 아름다운 삶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그 참된 역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령에 강한 역사 안에서 그 기쁨이 극대화되어 그 감정적 발산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위적인 웃음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그 역사 안에서의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정의 그 요동함, 그런 것들이 집회 가운데는 왕왕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앙 감정론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꼭 한번 그 책을 사서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또 보면 또 한국에서도 성령 집회를 봤을 때뭐 몸이 굳어지거나 또 무슨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이 굽어지면 무슨 뭐 엄지 손가락이 굳어지면 무슨 사도직이 있고 무슨 손가락이 굳어지면 무슨 선지자고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반이성적이거나, 몰상식적이거나, 그 다음에 반도덕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좀 초이성이거나, 그리고 또 이제는 몰상식이 아닌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거룩과 그 광대함,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은 성경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몰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반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 가운데 성령의 역사라는 그런 가면과 함께 나타난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보게 됩니다. 아니, 몸이 굳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랑 뭔 상관입니까? 또, 뭐, 불로불로 해서 아뜨거워, 아뜨거워 굴러다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또 이상한 그 광기를 내는, 또 손가락이 굽어지는 것이 무슨 선지자고, 뭐고, 이런 부분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그 11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성령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식한 그 제자들, 베드로. 근데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지혜와 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감탄했습니다. 그것도 그 바리새인과 그 반대하는 자들에게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에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도행전의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외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말했던 표현이 뭐냐면, 저들의 삶이 물질을 서로 나누고 욕심이 없고 서로 모아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나타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거룩함이,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들이 나타납니다.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그 생명이, 서로를 살리는 그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너무 많은 그런 이단들, 그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 서로 자야지만 그 피가름을 낸다 그래갖고 그 성적 문란,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지혜서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본다. 그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을 들으나 지혜자는 그 말보다도 그의 삶, 그 행동을 보고 그를 판단한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말을 통해서 많은 거짓과 또한 그 겉은 웃고 있지만 그 안에 칼을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이제는 정죄한다기보다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진 그런 마귀들, 그 영적 싸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진정한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말씀 안에 거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서로 사랑으로, 진리로 세워주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싸움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그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꼭그 사랑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하나니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만약에 만약에 사랑한다고 해서 독을 주면서 난널 사랑해 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이거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그 불교나 다른 그런 것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는 그 불교를 믿으라 하면은 그거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사랑이지만 참된 그 진리 안에서는 그건 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한다라는 말이 그 거기 고린도전서에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다음에 악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 하면서 악이 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간의 그런 사랑이란 뭐냐? 그가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진리 가운데 회개 가운데 세워주는 이런 사랑의 싸움을 하는 것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란 사랑 안에 거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지혜입니다. 다윗의 그 지혜는 그 자기 형제가 와서 그 다윗을 욕하고 그이 싸움을 구경하러 왔느냐? 모함하고 했을 때 결코 형제랑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적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골리앗과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다윗의 지혜를 품읍시다. 우리가 그 모든 말과 모든 다른 겉으로서 우리의 속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아갑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 공중권세 잡은 악한 권세자들이라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또 날마다 기도함으로 마귀를 무찌러 버립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싸움, 서로를 사랑하는 싸움, 이 참된 싸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두 가지 은사만 지금은 간단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하나는 병고침의 은사요, 하나는 예언의 은사를 다뤄봅시다. 그 병고침의 은사를 보면은 다른 은사들은 그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 병고침의 은사는 그 하나님이 그 함께 역사가 함께 역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원어적인 그 뜻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병을 고치고 싶어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병 고침을 어떤 사람은 무슨 기가 흘러서 이렇게 가고 또 무슨 그 대체 의학인가요? 거기서 보면 그 안수를 할때 그래서 무슨 내판과 무슨 촉이 이렇게 그 흐르는 그런 것들을 그 연구하는 것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단코 성경에서는 그것을 병고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은혜가 흐르는 것이 바로 병고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 자의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바로 그 병고침의 은사를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원어적으로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같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 원어적인 그런 의미 안에서 그것을 약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병고침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그 성경에서는, 시험을 줄 때,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자꾸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전파하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을 그 자기의 죄된 그 심령 가운데 스스로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짓 이적과 표적으로 그를 미혹하게 하사. 그런 구절이 이제는 유다서에, 제가 알기로는 유다서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구약을 또 살펴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거짓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 진리 안에서 참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 시험케 한다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쫓는 것은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 그 자체 그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였을 때 그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배를 배부르겠습니다. 바로 12광분이나 넘는 그 떡을 떼게 하는 사건들 그 다음에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에게 많은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쫓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바로 십자가다.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왕국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양옆에 있는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그 양옆에 있는 도둑같이, 한쪽은 주여, 주가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와 너가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땅을 내려보면 너가 능력 있느냐? 너가 능력 있다면 나를 땅에 내려놔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땅을 바라보는 자, 그 능력을 바라보는 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는 병이 낫고도 예수를 떠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바로 자기가 배불러서 또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하여 또이 땅에 살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하여 예수를 쫓아가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라. 너희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시고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능력 자체를 바라보는 자, 이 땅을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예수의 그 능력을 맛보아도 성령의 그 은사를 맛보아도 십자가를 밟고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 스미스 위글리스의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그 목발이 다리가 없는 그 목발이 그 신발가격이라서 신발을 사서 신으라라고 그 말에 순종해서 갔을 때그 목발이 진짜 다리로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의 능력.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무에서 유로 나타나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신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능력 그 자체를 쫓지 마십시오. 그 열두 제자들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고 귀신을 쫓아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천국에 너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내가 너를 기억하는 것으로, 너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런 조화, 균형을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잘 잡아야 됩니다. 저는 바로 그 양누리 교회 공동체 아래 이런 능력이 풍성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란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놀라운 은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권세들이 모두 각 영혼들에게 참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또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그 많은 권능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런 권세와 권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또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그 구차히 구하지 않고 순교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하나 되는 삶.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하나 된 나는 양누리 교회 공동체가 능력 그 자체를 부인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풍성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병고침과 모든 은사들이 아름답게 일어나서 교회에 덕을 세우며 참으로 성도들을 서로 세우며 또한 놀라운 부유함과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이 나는 흘러 넘쳐서 참으로 기쁨 넘치기를 나는 양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바란 하나님의 진정한 원함이었습니다. 욥의 시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마귀는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그가 축복받고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목숨만 빼지 말고 시험해 봐라. 그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 자녀된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 백성. 그런 말씀과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률이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 예언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란 부분들은 그 성경에 보면은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해서 그 예루살렘에 그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또 이제는 환난과 핍박을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그 미리 경고해 주는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그 무서움이 뭐냐면 잘못하면 그 예언이 잘못 분별하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잘못 자리를 잡으면 말씀보다 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곧그 예언을 그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고 했다 해서 한 여자를 쫓아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일화를 들었는데 모든 예언이 다 맞아서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의 예언이 틀려갖고 교회가 붕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터 안에, 바로 성경의 터 안에, 성경이 기준이 되며 말씀이 기준이 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은사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예언이란 그것 자체가 바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의 위에 권위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부분들이, 그런 미혹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누리 교회 공동체는 저는 어떤 그 예언을 받았다면 묵묵히 기도하시고 또 지혜롭게 그에게 권면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그에게 던지사 그것을 바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공동체적으로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항상 개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은사를 주시려면, 그 말씀을 전파할 때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뭐 안수해서 병이 났고, 내가 뭘 해서 그렇게 돼서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공동체적으로 같이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며, 서로가 서로 이렇게 기도해줄 때, 그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되고 하나님께 영광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그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단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한 사람에게 그 어떨 때는 처음에 이단이 아니다가 그 많은 능력과 이적과 또 뛰어난 말씀이 그 흐르기 때문에 그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한테도 그 고멜료는 나가서 무릎 꿇고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냥 너와 같은 사람이다. 다시 세워주는 걸 봅니다. 바울과 그 바나바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였을 때 그를 신으로 추앙하며 쫓아다니며 그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하고 마음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들이 아름답게 조화되기 위해서는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숨김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어울려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양률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많은 풍성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한 사람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녹아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술에 삼아 오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는 우리를 성결케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 넘쳐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사 생명이 풍성하게 많은 자들이 성령의 위로로 수가 많아지리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풍성하게 생명이 자라나게 합니다. 또한 생명이 전파되게 합니다. 교회의 덕이 되게 하며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으로 세워지며 그 성도의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능력 그 자체, 그리고 너무 무슨 몸이 굳거나 무슨 손가락이 뭐 꺾여서 뭐가 되거나 그럼 뭘 상식적이고 뭘 이성적이고 그리고 반도덕적인 무슨 피가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자를 취하거나 가정을 깨거나 이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그 광대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거룩함.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구나. 성령이 하신 이유구나라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고, 참으로 양률의 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또한 그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룩과 생명이 풍성히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놀라운 평안이 모든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샬롬. 이제 우리가 일어나 열방을 향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우리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온 세계 열방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구하면 주리라 내게 기도하면 듣고 내게 기도하면 듣고 이 땅 고치리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이 영광 넘치리 이제 눈을 들라 이제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열방을 주시옵소서. 내게 구합니다. 내게 구하면 주리라. 기도하면 듣고 재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에

부활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경계지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저 어둠의 권세를 위하여 주 보혈의 영역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주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결코 예전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체험하는 승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르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은유를 잊지 마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했으니 예수 나를 세상에서 건졌으니 아니요 마루의 관계를 퇴직함이하며 하나님의 정신과 정치함으로 악한 자의 번성을 그대 매일 사실이 될지라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니 이제 함께한 우리 형제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제와 함께하리라 십자가를 높이 들어 마귀와 전쟁하는 자로 십자가를 Come on and praise the Lord. 주가 이미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네. 주의 길로 가는 나의 삶은 언제나 형통하겠네. 내 주의 손길 따라 만족하겠네. 지금 나를 약하고 매우 부족하나 주가 정하신 곳에 내 마음을 쏟네. 두려운 것도 담대한 믿음 가지며 내 주 나와 함께 하게 했네. 강한 능력 부으시리 담대하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가라 여호수아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리니 그 땅이 모든 너의 지경이 될 것이라 강하여 강하여